들은 어딜 간대 뭐가 저리 바쁘고 혼 빠진 것 마냥 고개 푹 떠는 뻔해 시선 고정 야 앞 좀 봐 위험해 내 나빠서 전 유전 앞에 우글우글 대는 게 징글징글해 징글인 고양이 표정 다들 그리 어디로 간대 한 손짓도 어딘데 다들 맞잖아 어딜 가는데 생각이 전혀 없어 시선이 돌아간 순간에 야 앞 좀 봐 위험해 내 나빠서 전 유전 앞에 우글우글 대는 게 징글징글해 징글인 고양이 표정 다들 그리 어디로 간대 한 손짓도 어딘데 다들 맞잖아 어딜 가는데 내 감독